이래선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나를 짓눌러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대의 사람일 텐데 그댈 생각하면서 너를 만나 한숨 짚으면 미안한 마음조차 없이 사랑을 바꾸려 해 사랑이 떠나